옛적에 거짓말을 잘 하는 봉이 이 긴선다리 살았는데 어찌나 거짓말을 잘 하는지 대동강을 팔아먹다 먹다 먹다 가다 못해 지나가는 나무 장사 나무를 다 살 테니 몽땅 들여줘 나무장사 하도 기뻐 한 단 두 단 석 단 넉 단 에야라짜 들여놓고 나무값을 달라니까 안 사 하 못 사 외상 아니면 안 사 나무장사 백이 풀려 한 단 두 단 개간디 대문간을 바라보니 분수레기 산더미다 옳지 됐구나 이제야 살았구나 부스레기 모아서 한 달 됐대요 한 옛적에 거짓말을 잘하는 봉이 이 김손다리 살았는데 어찌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거짓말을 하다 못해 지나가는 장님 보고 단단히 한통 낼게 같이 갑시다 참봉님 내 손을 잡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참봉님 내 집에 가서 닭을 몽땅 잡아먹고 에이 됐다 입만 하면은 됐다 김선달이 떠난 기회 가만 가만 생각하니 지금까지 먹은 닭이 우리 집의 닭이구나 아이고 속았다 봉이 김선달이 나를 속여 먹었네 내가 속았네